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시작하겠습니다. 이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엄청 바람도 짜릿하죠? 날씨가 딴 것보다도 바람이 많이 부는 게 좀 많이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오니까 바람을 느꼈어? 이 사람아? 예, 예. 아유, 그냥 아침에 나와서 지하주차를 쓰고 내려갔다가 여기 지하철로 들어올 때도 네. 바람을 느꼈네? 느꼈습니다. 차에 들어오는 바람? 아니, 창문을 딱 여니까 춥네. 그 정도? 네. 요즘 살림이 좀 편하봐요? 아니요. 자주 운전하고 다니죠? 아니, 요즘에 그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를? 변화를 줘야겠다. 저녁방송이 너무 힘들어서. 아, 그러니까. 아,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 때 좋은 소식, 깜짝 놀랄 소식을 할 뻔했는데. 네. 그것도 시간 잠깐 안 맞아갖고 내가 안 됐어. 네. 나중에 기대 말씀드리겠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예, 예. 어떻게 갑자기 난데없이 모르는 전화가 하나 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받으시는데? 잘 안 받죠? 네. 근데 뭔가 촉이 나오잖아. 촉이? 촉이 있잖아. 이거 한번 받아볼까? 웬만하면 이거 그냥 나 안 받거든. 아, 후스콜이 안 깔려있어서 그렇구나. 아, 아이폰은 안 돼요. 예. 네. 쑥 받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대? 누가? 왜냐하면 쫙 들어보면 대답을 안 하다도 딩동댕 소리 나오면 이제 바로 끄잖아요. 딩동댕 안 나와? 여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그랬지. 네. 그랬거든. 그랬더니 혹시 이학령 선생님 핸드폰? 이러더라고. 네. 그랬더니 딱 얘기하는데 모 네. 방송국 작가래. 근데 내가 그 프로를 처음 들었어. 내가 네.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거지. 그래갖고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시간이 안 맞아서 안 됐는데 곧 네. 연락 다시 주겠다니까. 네. 이제 보면 나 찾기 힘들어. 아, 진짜? 근데 나는 항상 얘기하지. 우리 가방모찌가 있다. 같이 출연해야겠다. 가방모찌? 그래서 기다려봐. 또 우리 가면은 또 성훈이도 김성훈 전문가님도 가고. 성훈이야? 아, 친구야? 아, 친구는 아니고요. 네. 가방모찌? 네. 이쪽 가방모찌가 든든한데. 네. 같이 공대가 양쪽으로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공대. 공대들이. 기계공학, 네. 전자공학. 전자공학 좋잖아. 아, 진짜로. 진짜로. 하여튼 그 토크프로인데. 네. 토크프로인데. 하여튼 곧 연락이 한다니까 한번 기다려 보자고. 하여튼. 아, 이제 좀 레벨업 되나 채널이? 올해는 종편 가는 거죠. 종편. 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기를 어떻게 알았냐니까 기가 막혀. 어떻게? 이 방송을 봤대요. 아, 이 방송을? 봤대. 어떻게 봤니까 유튜브에서 봤대. 유튜브에서? 네. 그리고 유튜브고 뭐 내 이름 검색하니까 뭐 나오고 이것저것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방송의 내용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 그 이 포맷 자체를 중계도 추출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만약에 이제 형님 나가고 나 못 나오면은 이제 형님 나올 때마다 내가 악성 댓글을 달지. 개영님이라고 계셔, 개영님. 네. 개형님이라고 지금 자기 채팅창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채팅창 좀 익숙해지면 어떻게 봐, 자기. 개형님? 개형님, 개형님. 아, 개형님. 난 개형님이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이런 얘기하네. 학령님, MTL 아침 방송에서 언급하신 중국 출산 정책과 부모 설문조사 관련 상세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이거 저희 방송 했던 거잖아요, 제가요. 부모 설문조사 관련 상세 한 번. 이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올라가는 것처럼 네.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 거의 상한가 같은 거예요. 100% 아니야? 100% 아니네, 젠장. 아가방 뭐 이런 거요? 아니요. 콘돔 관련죠. 짜증나. 아. 어이없는 거 있잖아. 어이없는 거. 아, 그래서 웃은 소리 했는데 이따 시간 봐서 네. 기회 되면 개영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개영님. 네, 오늘 저 때문에 방송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시장상 간단히 체크하죠. 일단은 어제 이제 시장에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러 인덱스의 급등. 이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이제 유가가 급락을 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어제 이제 그런 모습의 전형적인 흐름이 정리가 네.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 급등, 유로화 약세. 이런 모습인데, 네.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쪽을 앞두고 나서, 지금 자금에 대한 집행이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흐름이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퀘스천입니다. 네. 유로화 약세에 대한 쪽이 얼마나 더 추가가 진행이 될까. 왜냐면 이제 미리 시장에서는 많이 선반영을 했거든요. 네. 유럽 채권에 대한 쪽은 무지하게 사놔서 거의 이탈리아 채권이나 스페인 네네. 채권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오히려 지금 미국 국채보다도 더 지금 그 수익률이 더 낮지 않습니까? 이런 거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달러에 대한 쪽이 강세로 가버리게 되니까 네. 바로 지금 그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주춤거리는 네. 이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이제 유가도 잠깐 볼 텐데요. 유가 같은 경우도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쉽게 반등을 못하고 있죠. 50불 확대해서 전후해서 계속해서 위아래, 위아래, 네. EXID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달러 인덱스도 지금 보게 되면 전고점 수준까지 횡보하던 달러 인덱스도 전고점을 뚫기 위한 이제 네. 이런 흐름에 대한 쪽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갔을 때 네. 이렇게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유로존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됐을 때 외국 그 유로존 자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월 네. 맥스 5천억 정도 될 거다. 네. 맥스 5천억이면은 그렇게 큰 자금은 아니죠. 그렇죠. 그죠? 큰 자금에 대한 쪽으로는 볼 수는 없고.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됐을 때 미국계 자금은 계속해서 유출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그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양쪽 완화에 대한 효과, 거래소에서 원하는 그 양쪽 완화의 효과에 대한 쪽이 네. 과연 클 것인가에 대한 쪽에서는 의문점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죠. 이 환율에 대한 방향에 대한 쪽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네.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강도 이쪽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영님 계시면 네. 아, 개영, 개영님 또 말씀하셨네요. 각 부탁드리는데, 개영님 계시면 1번 한번 치우세요. 개영님. 우린 소통하는 방송을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제 보니까 방송에서 잘해야 되겠어요. 제가 또 까였어. 팟빵 보니까 저를 엄청 또 욕하셨더라고요. 한 번. 왜? 뭐라 해서 말투가 기분 나쁘대, 제가. 말투가? 응. 개영님 잘 보세요. 개영님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데, 보니까 저를 제가 거짓말 하나? 해갖고 확인하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중국 정부에서 그 한 명 더 낳게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번 방송에서 드렸잖아요. 이 방송에서 기억나죠? 네. 그리고 제가 화면까지 보여드리고, 좀 그 1960년대 루마니아에서, 루마니아인데, 이런 건데, 이런 건데, 여기 또 붙였네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예 떨어질게요. 예. 네. 찍어드릴게요. 개혁님, 이거 보셨죠? 이거 보시면,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시면 이거거든요. 중국에서 커플들한테 to have second child 하라고 강제로 하겠다. 예? force인데, 이게 현실화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게 있고, 1960년대 루마니아에서 이미 했었던 프로그램이다. 예, 왜냐면 중국이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고령화 사회에 갑니다. 아셨죠, 개혁님? 예, 그리고 출연 시간은 7시 40분이면 한 10분 나왔다가요. 7시 40분부터 한 20분. 그리고 9시부터 한 30분. 그리고 10시부터 한 30분. 그렇게 나옵니다. 아셨죠? 개영님, 눈아파님.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 유가 얘기 잠깐 해보고 넘어가죠. 유가. 네. 네.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네. 지금 공급과잉에 대한 얘기가 뭐 계속 나오고 있고. 네. IB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뭐 지금 그 시추공에 대한 쪽이 네. 증가를 해도 네. 생산에 대한 쪽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생산이 줄는 게 아니라 늘었어요. 지금 네. 시추공은 1600개에서 1000개 정도 수준으로 약 35%, 40% 가까이 줄었거든요. 네. 40% 넘게 줄었는데 뭐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대로 그렇죠. 40% 줄어갖고는 택도 없다. 지금 시추공이 75%까지 줄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유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더 줄어야지만 유가 생산량의 변화를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올해 시추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44만 배럴이 더 증가할 거다. 이런 연간 기준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만 배럴이라요? 예, 예. 그런 얘기를 이제 그게 일평균인지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예, 기억이 안 나요. 왜냐 며칠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라. 며칠 전에도 아마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점잖게 말씀하시려고요. 네. 아, 그렇게 하시려고요? 네. 네. 아, 저는 뭐 악성 댓글이 나오면 그렇게 그냥 보네이터, 네. 에픽하이의 보네이터를 한번 씁니다. 뭐예요, 그게? 아, 노래 있습니다. 악성 댓글 다는 분들에게 바치는 노래, 헌정한 노래죠. 타블로가. 아, 그런 게 있어요? 우린 타블로 친 거 배블로 아닙니까? 배블로가 뭐예요? 배가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네. 자기 말 조심해. 네. 그래야지 하, 친구 같이 가방 못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이거. 하여튼 우리 이제 어떻게 제가 말한 거 있죠 부탁한 거 네, 방송 네. 제목 바꾸자는 거. 네네. 네. 네, 볼게요. 팟빵의 네. 방송 제목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간 간단하게 체크할 게 몇 개 해봤는데요. 특징주나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또 하겠고요. 일단 초대 손님이 우리 또 매주 금요일에 네. 오신 바로 이분 있죠. 다음 네. 분은 모시고 시작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 왕대방 매니저님이 이양령님 방송을 쫓아다니는 사치부터 보고 있대요. 이분은 또 그 저기 그 이성훈 대표도 그 방송 시간 좀 알려줘 자기요. 저도 잘 정확한 모르... 시간 자기 나오는 시간 프로그램. 아, 저 나오는 거요? 네. 한국경제 TV. 1시에서 2시? 1시에서 2시 한국경제 TV. 네, 저녁에서 12시에서 1시. 그거는 술 마신 분 위한 상대. 네, 술 마신 분 위해서. 네, 네. 그래서 네. 그 프로 YB 하는 애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걔가 이제 환경을 잠깐 보면, 걔는 네. 왜냐면 이제 해외 그 선물 거래를 하니까 네네. 회사에 이제 저녁에 나오거든. 9시쯤에. 왜냐면 이제 그때쯤 나와요, 저녁에. 아, 그러세요? 네, 미국, 네. 미국 선물 거래 하니까. 그래서 9시쯤 네. 나와서 그렇게 쭉 이렇게 보다가 네. 12시 되면 내가 나온다는 거라. 네. 그리고 이제 빨리 가서 집에 자서 이제 가잖아요. 가서 이제 자고 이렇게 눈 떠서 텔레비전 틀면 또 내가 나온다는 거야. 이 새끼는 맨날 나와. 새끼가 뭐니? 아,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얘기하기로. 당신 그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네. 우리는 혼나는 거야. 이 사람아.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성 댓글은 저에게 몰아주시면 됩니다.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런 거네요? 저하고 악성 댓글과는 다른 댓글의 청정 지역. 네. 김상훈 전문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실제로는 김상훈 팀장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네. 김성훈님이 주위에 많다 보니까 네. 이성훈 저성훈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성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김성훈 네. 전문가님, 네. 아 팀장이야, 아, 팀장님. 그 바로 이제 본론 들어갈 텐데 이제 네. 오늘 끝나고 다음 주부터 3월이잖아요. 네. 여러 이벤트가 있는데 외국인 수급해서는 계속 얘기 나오는데 유럽 계좌금이 이제 양적 완화 본격화로 돈이 들어온다, 뭐 일본에 들어갔다 네. 얘기 나오는데요. 요 얘기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좀 얘기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좀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외부 쪽에 어떤 그, 외국계 홍콩 쪽에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펀드 매니저라고도 이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뭐,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너무 큰 기대, 특히나 이 유럽의 22의 양적 완화를 통한, 한국물의 어떤, 한국 쪽으로 들어오는 돈의 어떤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많이 중론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랑 좀 비교를 해서 다들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미국하고 유럽의 양적 완화의 어떤 그 똑같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 유럽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로 약세를 이끌어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유럽 경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주들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유럽이 양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냥 소소한데 유럽 증시는 거의 뭐 날아가는 수준이잖아요. 특히나 유럽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신성장 동력, 즉 바이오 섹터와 구글, 뭐 IT 이런 쪽에서 이끌고 있는 반면에 유럽의 경우에는 제조업체들, 수출업체들이 현재 신고가 행진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로화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다시 유로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양적 완화 했을 때는 이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즉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간접 투자 형식으로 우리나라를 샀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는 후광통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유럽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수급에서는 어느 정도는 뭐 이전보다 나아지겠지만 네. 뭐 과거 2013년도 8월, 9월 달처럼 뭐 한 달에 막 수천억씩 들어오거나 그런 네. 흐름들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부정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자, 결국은 제한된 자금 내에서 순환매가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뜬금없이 현대중공업 건설주들이 뚝뚝 튀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훈 전문가 네. 팀장님도 인기 스타예요. 네. 오늘은 안경 벗었네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식했나? 아니요, 저 피곤해서 네. 이번 주부터 제가 크로스핏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건 뭐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시는데 네. 그 한 시간 동안 네. 유격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돈 주고. 왜 그런 일을 하죠? 나는 군대에서도 유격을 안 했는데 돈을 줘. 아니 군대에서도 안 하고 왜 돈을 내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헬스랑 좀 접목을 시키는 운동인데 네. 이제 요즘 이제 장가도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요즘 사람들이 미쳐가나 봐. 돈 내고 유격받아. 이게 남자의 경쟁력과 자신감은 뭐 금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네. 외모나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네. 운동하는데 네. 첫 주다 보니까 지금 온몸의 아랫배에서 풀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지금 뭐 제가 아까 좀 눈이 켜고 그러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방송에 오늘 각 분들 많아요. 네. 봄꽃이라는 분은 여기 계시는 봄꽃님. 네. 또 다음에 안 나와. 그 한상주 그 있잖아요. 네. 그 한 뭐죠? 갑자기 생각나. 누구? 한국경제팀 한상춘 의원. 한상춘 의원. 한상춘 박사가 방송이 좋다. 최고죠.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한상춘 의원 최고고요. 저랑 친하죠. 근데 네. 한상춘 의원은 정말 존경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네. 아침에 새벽에 6시 반 이렇게 방송 나오시잖아요. 맞죠? 네. 아침에 그 시간에 저는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북한산에 갔다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한번 같이 가야죠. 그랬더니 같이 가. 너 만나. 이렇게 몇 시에 만나는지 알아요? 4시 반. 새벽 3시. 새벽 3시에 북한산 올라갔다 와서 방송 오신 분이에요. 세상에 그런 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상준이란 방송은 최고입니다. 최고. 많이들 보시면 보시면. 새벽형 인간이 아니고 그 어떻게 올빼미죠. 올빼미죠. 올빼미. 새벽 3시에 만나서 3시. 북한산에 올라갔다 내려가서 네. 방송하신 분 그런 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건 그렇고요. 코스피 네. 코스닥 수급 네. 그냥 가야죠. 2월달 들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2주 만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짚어드린 것 같아요. 일단 보시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 선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외국인이고요. 네. 파란색 선이 기관의 누적 수급선인데 자 보시 누가 보더라도 이제 어떻습니까? 양매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어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외국인 선물이 많이 파잖아요. 지금 4,800개약 정도 파나요? 파고 있는데 다들 이제 오늘 왜 이렇게 파는 거야?라고 하시는데 이걸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게 어제장까지의 외국인의 선물 누적 수급인데요. 바로 주간, 야간, 롤오버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2월 초에 한번 마이너스 4천 기업까지 급하게 줄어들었다가 이것을 어느 목종에 찾아보니까 줄어들면서 조정이 나왔고 다시 좀 매수에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이전 전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채실은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것이 어떤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서는 그렇게 그다지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뭔가 목에 찼다라는 느낌이 수급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외국인 같은 것도 제가 이 부분을 1월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누적 수급 금액 자체가 전고점을 갱신을 못하고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들 역시도 뭐 수급에 어떤 강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그냥 소수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시장 내에서 뭐 그동안 코스닥 지수와 똑같이 가는 종목도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있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잘 나가는 종목도 있었는데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는 코스닥 종목들의 경우에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 와중에서도 새롭게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과 뭐 DNF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코스닥 시장이 뭐 목이 찼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자연스러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은 결국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우리가 3월달부터도 역시나 뭐 지금같이 똑같은 전략으로 좀 적극적 매수를 매매에 임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코스닥 그 지금 IT 부품주 중에서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 쪽들 아주 강한데 머티리얼? 아이 컴포넌트 상한가죠. 그래서 퀀텀답 TV 이쪽이고 네. 이 퀀텀답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 한솔 테크니 한솔 케미칼도 있잖아요. 한솔 케미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퀀텀답 TV가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이제 카드뮴 이슈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카드뮴 이슈 때문에 이 카드뮴이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근데 퀀텀답 필름에 들어가 퀀텀답에 들어가는 소재가 이제 카드뮴인데 이걸 유럽에서 좀 수위를 낮췄어요. 그래도 기분 사람들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이 그 카드뮴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을 했고 그걸 한솔 케미칼이 납품을 합니다. 근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다이오 케미칼에서 납품을 받아서 퀀텀답 TV 그러니까 카드뮴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서 LG전자에서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콘텐다 TV를.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다오케미칼에서 납품을 받는데 아마 이것도 다오케미칼에서 받기보다는 한솔에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카드뮴 이쪽 콘텐다 TV 같은 경우가 그 LCD죠. LCD TV에다가 그냥 그 콘텐다 필름만 갖다 붙인 건데 가격은 훨씬 싸고 OLED TV보다 훨씬 더 색 재현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디스플레이 쪽에서 가장 핫한 이슈. 이번에 MWC도 디스플레이 쪽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네. 이성훈 대표가 긴장을 했네요. 왜요? 이성훈 대표가 우리 그 김성훈 팀장 나올 때면 긴장이 같은 공대상이 아니. 뭐 또 졸림데? 어제 그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 수배를 했었거든 내용을.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네. 이 먼저 가버리네 종목들이. 그리고 이 열처리 쪽, 그 오늘 보게 되면 네. ENF 테크놀로지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ENF 테크놀로지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ENF 테크놀로지는 네.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네. 일단은 그 소재 쪽 있죠?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엮여서 네. 여기 지금 나오는 게 그 퀀텀답 TV라 SUHDV 네. 삼성과 LG의 그 어떤 S 뭐 경쟁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그 부분과 엮여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테마는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이런 부분은 테마는 절대 일회성 테마는 절대로 아닌 것 같고요. 조금 한 적어도 한 한 달 정도는 좀 더 지켜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MWC 나오고 지난 MWC 3월 딱 하게 되면 그것도 네. 한번 차이션 살짝 나왔다가 네. 다시 그렇죠. 실적주로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하나 그러면 컴투스하고 셀트리온 네. 살아 있을까요? 셀트리온은 저는 네. 지금부터는 남자의 주식이라고 해요. 남자의 주식. 제가 얘기한 거 크로스핏 하다 보니까 오늘 남자 얘기를 하시네요. 원래 이 덩치가 강한 나. 남자 스타일인데 네. 아 궁금한데 찾아본다 지금. 아, 네. 제가 말하는 이거는요. 네. 그러면은 자 일단은 셀트리온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현재 시점에서 과연 누가 매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얘기죠. 네. 다시 말해서. 네. 아, 컴투스 이제 앞으로 뭐 10만원 간다, 뭐 20만원, 심지어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은 뭐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진짜 10만원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설마 지금 거기에서 지나고 10만원 간다는 확신이 들더라도 조정이 없이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들어왔을 때 나오는, 만약 설사 다음 주, 당장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그 조정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면은 지금 가게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어느 정도 조금 안 잡으신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좀 따라 붙는 것은 저 개인적인 어떤 투자 어떤 기준과 철학을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기회를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컴투스의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에도 컴투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반등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오늘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 파라다이스 반등 나오지 뭐 컴투스 반등 네. 나오고 그거 보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이 쉬어가면서 그동안 선 조정 나왔었던 종목들이 다시 디파동 신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디파동이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디파동 나와서 오늘 한 번 더 잘라주는 것이 없고 근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 MPK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즉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진짜. 디파동이 나왔다가 박살났어. 그렇죠. 다시 올라서지 못하고 다시 밀려버린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즉 여기에서도 이제 진정한 중국 소비 관련주 삼위약기 같은 경우는 잘 버티고 있거든요. 네. MPK와 삼약을 버티고, 그러니까 잘 가는 종목과 떨어지는 종목들이 구분이 되는 것처럼 이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옥석을 좀 고르시는 어떤 MPK 조차로서 이성훈 대표에게서 우리도 소개 많이 했는데 요새 겪고 안 좋아. 그래서 아무래도 뭐 숫자가 잘 안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아 근데 그 개점만 하면 사람들 많이 온다 그랬거든요. 레포트 네. 보니까요. 근데 하여튼 지금 별로 재미 없어요 요새.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었죠. 그 옷 만드는 회사 뭐였죠? 대현. 아니 그 갑자기 생각했는데 MPK랑 또 MBA. 아, MK 트렌드. MK 트렌드, 예. MK 트렌드. 이성훈 대표의 주식이에요. 예. 예. 예. 얘도 요즘에. 살짝 조금 쉬어가죠. 예. 예. 그런 것들 쉴 때도 있는 거죠. 예. 예. 아니, 저건 좀 예고해 주세요. 그, LG화학이랑 삼성전자 네. 그것도 맞으세요. 그, 포함해서 정유화학주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 딱 면제 꺼냈던 얘기가 정유화학주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뒤로 와서 지금 뭐 정유화학주 20% 많게는 3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보세요. 중요한 거는요, 어제 유가가 5%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유화학주의 어떤 주가 레벨 자체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가가 떨어질 때 여러분은 지금 저 주유소 가보시게 되면은 찔끔찔끔 떨어지다가 지금 살짝 다시 한번 뭐 반등도 나오니까 바로 1,500원 이상 확 튀어 네. 오르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네. 정유화학 업체들의 경우에는 올 한 해 어느 정도 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 정유화학뿐만이 아니라 지금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철강 같이 소위 얘기해서 지난 3년에서 4년 동안 대세 하락을 보였었던 소위 경기 민간 업종, 뭐 시클리컬 업종 이들 업종이 올 한해 3년에 4년간의 대세 하락을 멈추고는 한 해가 될지 안 될지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글로벌 경기 흐름 자체가 우리가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그렇게 그당 긍정적이지는 못한 상황인데 네. 현재 지금 정유화 그 경기 민간 업종들의 주가의 반등의 강도 자체가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한번 초점 맞춰보시면서 올 상반기를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화학주 내에서도 제가 그 전기차 얘기를 참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를 제가 소위 까면서 네. 그 전기차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관련 종목으로 말씀드린 것이 바로 2차전지, 삼성 SDI, LG화학, 거의 한 4주 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선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뭐 이번 MWC에서도 갤럭시 S6가 뭐 일체형으로 나온다라면은 네. 결국은 뭐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고효율의 배터리가 앞으로 계속 요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삼성 SDI, 2차전지,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동안 외국인들이 왜 얘네들을 그렇게 많이 샀을까라는 것이 더 점점점 이제는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에서 관전 포인트 몇 개 좀 정해 주세요. 네. 갤럭시 S는 뭐 지겹죠, 이제는. 네. 솔직히 나와봐야지 않는데 저는 근데 그걸 논의거리로 아니, 삼성전자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왜 항상 유출되는 거는 외국에서 사진이 유출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건 그쪽이 푸는 거죠. 네. 그 우리나라는 안 푸나 봐요. 아니죠. 우리나라 보면 뭐예요? 우리나라는 뭐 어차피 사게 돼 있어. 우리나라가 사게 돼 있어. 그 수수가 뭐 10만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쪽 푸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 부분 좀 궁금했었고요. 네. 아무튼 간에 이제 그 갤럭시 X6에 거의 뭐 4화를 걸었어요. 이거 네. 만약에 이거 빠그라지면 망하면은 네. 갤럭시 S5 풀린 재고 물량이 지금 4천대에서 5천만대인데 그거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S6까지 이렇게 되면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관련된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건 소문에서 뉴스에 파는 그런 전략이 조금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무선 충전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마트폰에서의 무선 충전은 테마는 될 수 있었죠. 그것이 하나의 대세, 하나의 어떤 대세로 자리 잡기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제한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 이번에 MWC에 통신 3사 수장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사물 인터넷이겠죠? 네. 자, 우리가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이수페타시스와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 엮어서 한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네. 이수페타시스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시스코 시스템 대지도 다우 구성 30개 종목 중에서 2월 달에서 월드 디즈니를 제외하고 상승률 2위가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마찬가지로 MWC를 앞둔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좀 뭐 제가 종목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좀 작은 종목들이 테마주로 언급되면서 올라가는데 네.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그런 종목들은 좀 일시적인 테마라 보시고 진짜 이스페타시스 정도나 그리고 사물 인터넷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DDR4와 관련해서 제가 심텍도 거의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심텍 같은 종목들도 오히려 이렇게 좀 똘똘한 종목들도 네. 결국 뭐냐면은 주도주라는 거는 그런 작은 종목들이 아니라 그건 기관과 외국인들이 큰 돈이 쑥쑥 들어갈 수 있는 게 주도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볼륨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네. 종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거 좀 봐주세요. 네. 바이오. 바이오, 예. 네. 자, 바이오도, 그러니까 오늘이 2월 마지막이니까 좀 네. 그동안 제가 언급된 종목들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찾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3월 초에는 또 이제 새롭게 관심을 가져볼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겠고, 제가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밑에서 올라온 종목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언급을 해드렸어요. 시젠, 한미약품, LG생명과 이 세 개를 네. 말씀드렸고, 한미약품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또 뭐, 발기부전 치료제 얘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 또 뭐, 그, 간통이 유연죄가 유연으로 판결이 나면서, 네. 이제 이 발기부전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네. 근데 이거, 이번 판결 나는 거 보니까, 네. 이번 정부에서 진짜 내수 부양을 하기 위해서 참 무더위도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잡아가 사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정부랑. 뭐, 새롭게 뭐, 수요를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드시는 거 아니에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마시고. 네. 등산복도 있고. 네. 네. 네. 여행도 가고, 아무튼, 네. 자, 그래서, 근데, 바이오가 좀 좋아진다는 게, 네. 이 LG생명과학 이미 올라가고 있고, 한미약품도 네. 그렇고, 시젠도 이미 뭐, 이슈가 있었죠? 네. 새롭게 또 올라온 종목 중 하나, 코오롱생명과학이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오롱생명과학을 한번 3월 달에 한번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 셀트리온이 일단은 불을 튀기면서 네. 다 끌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전히 3월 네. 달에도 바이오에 대한 테마는 아니지만 바이오주가 코스닥 시장 이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코스닥 시장이 쉬어가는 동안 분명히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주도주나 새로운 그 코스의 상승세를 이어받을 만한 바통을 받을 만한 섹터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이 좀 엔터주가 되지 않을까. 오 엔터주. 예, YG 엔터나 SM은 약간 좀 그런데 YG 엔터가 거보세요. 예, 아니지. 그 두 개 다 아니야. 좀 그 두 개 다 아니다. 그 왜? 바통을 이어받아서 네. 아마 뭐 당장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좀 더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YG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싸이가 이제 컴백 예정이 돼 있고 빅뱅도 컴백 예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뭘까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같이 잠깐 좀 해보겠는데요. 엔터테인먼트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정 FTA의 최대 수혜는 저는 엔터테인먼트로 보고 있고요. CJ&M으로 보고 있거든요. 딱 CJ&M이 저는 하여튼 최고요. 한중 FTA 최고다. 그러니까 딱 하나 찍으라면 딱 그걸 찍겠고요. 또 하나는 뭐 딴 것도 있는데 뭐 좀 그렇고요. 뭐 했습니다. 근데 보면 사실 내가 여기 올라가는 게 농담이에요. 농담. 욕하지 마. 디스할 준비하지 마. 제가 CJ&M에 출연할까 할 뻔했거든 어저께. 그래서 이것들이 눈치가 있는 거지. CJ&M이 나를 알아봤어 우리를. 그래서 CJ&M이 여전히 다시 한번 관심 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를 알아봤다는 네. 거.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가 네. 중국 소비가 뭐 화장품도 사고 뭐 물건도 사고 그런 물질적 소비도 있겠지만 결국 네. 이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경험적 소비에 대한 어떤 것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경험적 소비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렇게 뭐 콘텐츠를 사고 게임을 네. 하고 네. 음악을 듣고 보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CJ CGV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맞춰보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아까 그 있잖아요. 그 아까 농담 삼아서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 간통죄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되는 거 얘기하는 것들이 다 우스갯소리지만 무슨 얘기들이나 하는 거야? 지금 한번 불러봐봐. 영업무용 뭐 이런 거. 영업무용도 왜? 등산 가야 되니까 등산복. 새로 개비해서. 또? 또 영업무역도 가고 네. 여행도 가야 되잖아요. 여행? 어, 하나 네. 투어 모두 투어. 어이드럽네. 그거요. 호텔신라. 어, 호텔신라. 어이없는 사람들이네. 또요. 그, 또, 뭐, 사후피임량 얘기도 좀 있었죠. 네, 현대약품. 현대약품. 진짜 그렇게, 그렇게 네. 얘기하는 애들 있어요? 예, 네, 예. 네. 그렇게 있어요. 얘기하는 분들 있으면 이 두 사람 제외하고요. 그렇게 네. 말한 사람 다 뭐 적으세요. 네. 그냥 감독원에 신고해버려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말 되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주시랑 상관없이요. 어저께 네. 간통죄가 60몇 년 만에 폐지됐잖아요. 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좋아합니까? 업종으로 뛰는 사람들 있죠. 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어. 최고의 직종으로 요즘 보면 그거를 딱 되더라도 잡고 잡자기도 쓰지 않고 뭐 해봤자 월 200만 원 뭐 150만 원 받는 사람 많거든요. 그게 바로 변호사거든요. 이미 그 이혼 관련 전문 변호사가 엄청 뛸 겁니다. 이건 진짜예요. 해외에서도 보면 갈수록 커지는 게 이혼 법률 저 전문 변호사인데요. 이게 뭐 예전에 간통으로 딱 들어가면 그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거랑 사인과 동시에 몸을 구속시키잖아요. 사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변호사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변호사가 할 일이 많아져요. 이혼 플래너. 아, 이혼 플래너, 이혼 변호사. 그래서 그래서 제 얘기는 농담이 아니라 이혼이 늘어나서 이혼 법률인데 우리나라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이혼 변호사 전문 변호사가 엄청 많이 늘어날 거고요.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금감원에 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금감원에 네. 지금 일하고 있는 제 친구도 전에는 이제 로펌에서 일했었거든요. 네. 걔가 전에 한번 그 VIP 고객의 간통 사건을 한번 담당을 해줬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 서류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네. 보는데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갑작스럽게 들어가서 사진 찍는 거. 그렇죠. 그 사진을 네. 보는데 그렇게 웃길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련된 네. 것들을 보면 여전히 하겠지만 그 하여튼 농담이 아니라 그 주위에 그 로스쿨 나와갖고 지금 집필을 못 찾은 친구한테 이쪽으로 가면은요 네. 대박 날 수 있어요 진짜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관련된 지식 관련 사이트 있잖아요. 그 이혼 가려를 한 거 그런 것도 왜냐면 기존의 포맷이랑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기존의 이혼 아, 저도 주위에서 이거 해봤던 친구 알거든요. 네. 완전히 기존의 포맷이랑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같이 점잖은 얘기하는 사람은 주시랑 상관없이 점잖은 거고 이게 무슨 뭐가 아유 그 콘돔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아니, 격 떨어지는 방송하는 사람은 보지도 마세요. 그런 것들요. 아셨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네. 있으면 삼성생명 얘기죠. 아, 요즘에 삼성생명 많이 네. 사시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지 몰라도. 네. 뭐 큰 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승보사가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판결이 나왔어요. 그 네. 자살보험금에 대해서 네. 지급을 하라고, 제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1심이라서 뭐 대법원까지도 가야겠지만 근데 대법원 판결까지 빠르면 1년이고 늦으면 2년인데 문제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위헌 판결 나는 거 보니까 네. 지금 이 생보사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봉금을 좀 시장이 풀려고 압박을 아마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제 친구 금감원에 있는 그 보험 담당하고 있는 걔한테 한번 어떨까냐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결이 나게 되면은 네. 그걸 가지고서 금감원에서는 푸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일이 개인들이 청구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소급 적용해서 이거 좀 풀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결국 이런 리스크를 생부사들은 계속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네. 조금은 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부담 요인으로 네. 작용할 수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2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방송으로 또 김성훈 팀장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출구인데요. 오늘 그나마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가요. 네네. 근데 일단 요즘 많이, 쉽게 해서 아까 그 표현을 썼더니 재밌던데, 어떤 분이 벌써 우셨는데, 빠그라졌던 게 바로 네이버랑 카카오죠. 카카오. 네, 근데 특히 카카오톡에 대해서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한마디 하면서요. 네네. 약간 뭐라고 했고 그랬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월스트리트저널 할 일이 없나? 네. 왜 굳이 카카오톡까지 신경을 쓰는지. 아, 그만큼 크니까 그렇죠. 네, 네. 알 수가 없는데. 네. 아니, 뭐, 라인을 갖고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뭐 카카오톡은 뭐 국내 메신저인데. 그렇죠. 왜 여기 신경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카카오톡 가입자가 1억 7천만 명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국내 메신저는 조금 넘어섰죠. 이제 동남아권 메신저라고 네.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이제 그 동아시아 메신저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그 EX재팬, 네. EX재팬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카카오톡 이제 한국 시장에 확고한 입지를 가져왔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바일 결제가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게임으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게임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다음 넥스트가 지금 안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리고 네. 그 게임이 네. 지금 X되고 있다며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네. 카카오톡의 게임이 X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하트 뭐 함께 달려보아요. 이런 메시지 요즘에 오십니까? 저는 그거 다 거부하죠. 그러면 그냥 지워버리죠. 그치? 지워버려도 예전엔 지워버려도 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 예. 있었죠. 근데 요즘엔 거의 없죠. 요즘 함께 달려본 것 같은데? 함께 달려보아요 말고 본 거 있습니까? 못 봤어요. 못 봤죠. 없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게임 쪽에 게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냐면 네. 예전에는 카카오톡이 게임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2년 전이죠. 그렇죠. 게임 플랫폼으로의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 게임이 하드코어화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광고하는 게임들 한번 보세요. 서머너즈 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 컴투스 같은 경우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이제 벗어났다라는 얘기했고 네. 자체 플랫폼을 가진 애들이 있고 서머너스 워라든가 아니면은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게임들을 보셨을 거예요. 네.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게임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으로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하드코어한 거기다가 테이큰 3의 네. 그 형님도 나오잖아. 테이큰의 네. 형님도 나오고 광고에. 그 하드코어한 게임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하드코어하다 보면 뭐 공성전 이런 것도 같이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NC소프트 시절에 리니지에 미쳤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공성전 때문에 이제 미쳤었는데. 공성전이 뭐야? 여러 명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임을. 아. 때로. 근데 이제 그 폼 이제는 모바일에서 그런 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뭐 그런 게임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 그 캐주얼 게임에 대한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게임에 대한 장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톡의 게임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어지는데 그 다음 보여주는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카카오 스토리.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스토리에 대한 쪽 그러니까 광고 매출이 늘어나야 되고 네. 카카오페이 핀테크로 가야 되고 카카오 택시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지금 정체 단계에 걸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부분 정체 단계에 걸려 있다. 라는 네.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카카오톡의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네.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네. 이제 그 가장 그 단점에 대한 쪽으로 뽑았고요. 지금 네. 보게 되면은 그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액티브 유저가요? 네, 액티브 유저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보여주는 이 핀테크에 대한 가능성 네. 이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여전히 이제 모바일 광고 시장에 대한 쪽이 아직까지 이제 개화 네. 초기 구간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위치 정도라면은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핀테크가 결국에는 카카오의 살길이 되지 않을까. 아, 그게 이제 해봅니다. 무조건 글로 가야 되는 거죠. 네네. 그게 보면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일단 풀어줘 있기 때문에 미리 풀어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뱅크도 만들었고요.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택시는 같이 서로 합병해서 같이까지 한 거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는 거겠고요. 또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이제 알리페이 이런 거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페이는 시작했지만 아직 원래 이런 거 시작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부밍한 단계는 아닌데 이게 보면 이제 어저께 혹시 뉴스 보시면 오늘 뉴스 아마 조간신문에 다 나왔고 어제 밤에도 뉴스가 약간 지나가는데 전 뭐 뉴스, TV 뉴스는 아직은 안 봤는데 어저께 드디어 우리 핀테크 핵심 인터넷 뱅크에 대한 핵심은 전담은 핵심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대면을 통해서 본인 실명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금융실명제의 근간이거든요. 우리 이제 금융기관에 계셨던 분은 제 말씀 이해하실 텐데요. 핵심 중에 핵심은 금융실명제는 사람을 보고 일대일로 눈을 마주치고 본인이 확인하고 돼야지 금융실명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근간을 깨지게 생겼어요. 지금요. 그래갖고 네. 저것까지 그때 지금 뭐 물러나셨지만 네. 신재용 금융위원장이 얘기하기를 네. 저것까지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화상통화를 네. 네. 통해서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어찌됐건 다양한 방법으로 해갖고 네. 어저께 처음 얘기 나왔죠. 어저께 큰 뭐 행사 했었잖아요. 관련된 네. 거 그래갖고 그 대면 방식의 금융실명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조만간 선보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활성화 될 텐데 또 하나 그게 하나 있고요. 하나 있고요. 그게 걸림돌을 해소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 시스템이 어찌됐건 불행하기도 대한민국은 이 다음이라든가 네이버에는 불행하기도 은행을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기존의 기득권인데 뭐 서로 여론전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가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서 물론 이쪽에 역시 사람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핵심거리로 논란의 여지가 앞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네. 대상홀딩스 아닙니까? 대상홀딩스는 왜요?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는 현금이 들어오는 네. 중소형 지주회사에 네. 속하고 네네.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가 PBR이 얼마예요? 그럼 이게요? 그 대상홀딩 그 아니 이게 카카오가 PBR이요? 얼마예요? PBR이요? 네. PBR 카카오? 아니요. PBR이 1배 이하라고 1.6배. 어? PBR은 1.6배. 그럼 안 되지. 근데 전전님은 1배 이하를 얘기하셨잖아요. 아, 그리고 또 저게 뭐냐면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가 지금 스카이프 대주주잖아요. 네. 어디요? 국내 스카이프. 아, 알아요. 예, 네, 예. 국내 스카이프 대주주인데.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 이번에 네. 이 대상 스카이프가 네. 그걸로 뚫지 않겠습니까? 네. 은행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급을 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네. 왜냐면은 지금 그거 말고 또 화상통화 하려면 네. 다른, 아니면 개인, 이거 화상통화를 녹화하나? 핸드폰 그 화상통화를? 아, 모르겠어요. 그 화상통화를 한다는 건 처음 들었는데, 그 네. 전 디테일하는 건 모르는데, 제가 하는 것은 비대면 방식의 그걸 하는 것을 곧 선보이겠다는 거, 오늘 뉴스 보면 경제신문에 보면 크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네. 작년에 한번 나왔던 얘기. 아, 그 나왔었죠. 예, 예. 네, 그걸 이제 당국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화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있고, 하여튼, 은행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워낙 이거는 그 할 수 없어요. 그 우리나라는 금산분리가 철저한 나라거든요.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민간한테 풀어주면 나중에 되면 뭐 삼성은행이 될지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정부 당국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리고 워낙 기존 은행의 탄탄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그런 것들이 서로 힘겨루긴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렇게 보셔도 될까요? 그 두 번째 얘기는 간단히 여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여기 그 오늘 보시면요. 요 화면 좀 잡아주세요. 오늘 애플워치가요. 9월 달에. 지금 페이지가 날아갔어요. 네. 아, 날아갔어요? CNBC 페이지에서 날아갔어요. 아, 그래요? 그럼 아무거나 구글이나 뉴스 찾으면 나올 거예요. 네네. 애플워치가요. 우리나라 대명 뉴스에 나올 겁니다. 애플워치가 9일 날 이제 또 네. 제품 이제 다시 한번 론칭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 이미 9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품을 네. 보여줬는데 이제 그걸 다양한 그걸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네. 정확한 날짜 있죠. 정확한 날짜 네. 네. 언제부터 출시하겠다 얘기를 해갖고요. 애플워치 이벤트를 하는 거가 이제 그가 이제 이번에 그 발표했어요. 그래서 3월 9일 날 애플워치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애플워치 지금 그림으로 뭐 이건 그림 다 그림이 됐고, 네. 이런 식인데 왜냐하면 이번 MWC 화두가 동그란 디스플레이거든요. 네. 사실 어베인이나 이런 거보다는 안 예쁜 것 같아요. 디자인은. 아, 그거는 어베인 공개 디자인이 아, 훨씬 이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네네. 얘기하겠고요. 뭐 디자인도 디자인이죠. 근데 네네.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네. 그 애플 워치가 가져올 세상의 변화. 이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약간 넌센스 같은 것도 있고요. 시청자분들이요. 정말 그렇게 될까? 어쩌다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는 뭐 제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해고 싶은 거는 예,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성원 대표 거 잡아주세요. 보시면 제 얘기가 아니니까요. 마켓워치. 마켓워치는 다 월스트리트 저널 해서 하는 거거든요. 애플워치가 가져올 세상의 변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아주 매우 흥미로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애플이 거기 보면 저 조그만 걸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게임도 들어가고요. 게임도 들어가고 요즘 게임이 나와서 바로 뿜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쏘는 거 이런 방법 많이 있을 거니까 그것도 있을 거고 여기 전용된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여기 보면 늘 나오지만 저거 있잖아요. 저거 뭐라 그래요. 저 웨어러블 그러면서 모바일 헬스케어 예, 그런 쪽 계속 얘기에 나오는 거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 거가, 예, 그 흥미로운 거가 나오는 거가, 얘네 보면, 이게 보면 애플 워치가 3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형, 스포츠형, 에디션형이 나오거든요. 에디션형에 보면 이제 금이 들어가는데요. 금딱지가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이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이 금딱지인데요. 이 금딱지가 대충 지금 계산이 63g이 들어간대요. 도금하는데. 63g.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온 기사.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면 나중에 찾아보면 나오실 겁니다. 63g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가 지금 월 200만 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월 200만 대. 월 200만 대 하면은요. 이게 보면은요. 월 200만 대에 63g씩 계산하면 전 세계 1년 금수의 3분의 1이랍니다. 3분의 1. 예? 그리고 그걸 2년이니까 3년이 차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3분의 1 정도 되고 그게 규모로 보면 2천 몇백 톤인가 뭐 나오더라고요. 딱 정확한 수치가 나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대. 그걸 몇 년 모으면, 우리 우스갯소리로 지난번에 다이어드 3 보면, 뉴욕의 연방은행 밑에 금괴 뺏어가는 거 있죠? 네. 그만한 양이래요. 그래서 엄청난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정확한 그램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얘네가 계산한 거예요. 월 100만 대, 지금 애플에서는 200만 대 얘기하고 있거든, 월 200만 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금 가격의 상승 요인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시 애플워치가 특히 이제 대면 있고 뭐 비대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이것을 기본으로 어떤 페이 그 애플페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하나 있는 것도 하나 흥미롭게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비싼 거는 $300몇십 저는 이제 $300몇십 살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수기를 살 건데 근데 스포츠형이 $700, $800 조금 비싸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금은 제가 못 사고 와이프가 사주면 사는데 금딱지는 예? 근데 문제는 저 수요가 롤렉스보다 많이 팔릴 거라는 얘기합니다. 지금 매출이요. 그 매출로.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다. 그래서 애플 워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바꿀 거다라는 거. 그리고 뭐 얼베인도 있고 그 LG도 있고 뭐 삼성도 새로 나오고 하겠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누가 이길지 뭐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거는 시청자분들 잘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겠다. 까지 하겠고.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는 우리가 못한 이슈도 하나 있고요. 레포트도 하나 있습니다. 레포트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오늘 그 얘기만 했던 솔브레인 있죠? 네. 솔브레인 나도 궁금하니까요. 솔브레인 얘기하고 오늘 초대 손님. 우리 오늘 초대 손님은 서인석 부장이 나오신 날이에요. 네네. 서인석 부장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 코스닥, 코스피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앞서 또 이제 코스닥이 상승하고 코스피가 약간 약보합인데 똑같습니다. 다만, 한 시간 전 대비요, 코스닥의 상승이 조금 올라갔네요. 1%대까지. 앞서 0.8% 정도였죠? 그러니까 1%대까지 네. 오늘 좀 올라갔고요. 코스피는 큰 변동이 없어요. 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장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레포트, 레포트를 일단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레포트는 지금 오늘 네. 건자지를 하려고 했는데 네. 솔브레인을 원하셔서 네, 솔브레인으로 솔브레인 느낌이 좋아서요. 네.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 네. 이 싱글라스를 만든 얇은 글래스를 네.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오늘 보고서만 4군데에서 4군데네요? 보고서가 쏟아졌는데요. 네. KDB에서 나온 이제 시작이다 네. 보겠습니다. 네.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 싱글라스를 만드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커팅이거든요. 네. 커팅하게 되면은 이 불량률이 많이 나옵니다. 끝에만 좀만 깨져도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예. 그때만 좀만 깨져도. 디테일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어쨌든 오늘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쪽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이 뭐 그 콘텐다 TV가 잘 나가, 그러니까 이거 저, 그러니까 글래스를 만든, 생글래스 이런 쪽을 공급하는 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를 간 쪽 같은 경우는 퀀텀 다시면 퀀텀 다시 잘 돼야지 좋은 거죠. 네. 근데 얘는 네. 퀀텀 다시 잘 됐던 뭐 OLED가 잘 됐던 네. LED가 팔리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상관없겠네요. 많이만 팔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죠? 많이만 팔리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하나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쪽에 3D NAND, V-NAND 네. 쪽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중국 공장 예. 관련된 얘기에 대한 쪽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3년 동안 이 싱글래스 쪽에 대한 쪽이 저조했었는데 경쟁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경쟁사 쪽에 대한 쪽에서 되게 이제 그 부족했었고 그리고 네. 이제 이 싱글래스 나오면서 제가 플렉서블을 보는데 이 플렉서블 그 핑거 네, 네. 그 화면이 플라스틱인가요? 네. 어디요? 그 플렉서블 네. 화면이 플라스틱인가요? 화면 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답을 못한, 나 그런 거 모르는데요? 얘네가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았던 네. 이유가 뭐였었냐면 그동안에 네. 네. 플렉서블 때문에 얘네들이 오히려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네. 야, 플렉서블 나오면은 유리로 가겠니? 플라스틱으로 가지 않겠니? 화면 자체를 네. 플라스틱으로 가고 그 위에다 필름 붙여갖고 강도를 강화시키지 않겠니? 라는 쪽으로 갔었거든요. 그 LG G 뭐 플렉스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네, 그런 거 유리죠? 나올 때 그게 이제 유리 같은 걸. 네, 근데 그,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처음에 나올 때 네.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이 유리 쪽에 대한 수요가 확 줄지 않겠니?라는 얘기에 대한 쪽이 있어서 네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상당히 많이 네. 이쪽에 대한 이제 그 투자 심리가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아, 네. 사실 플렉서블이라는 게 말만 플렉서블이었지 커브드였잖아요, 그냥. 커브드로 끝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커브드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네.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제 네. 경쟁사가 또 그 등장, 신규 성장자 중에 하나가 네. 경쟁사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에 대한 쪽, 삼성전자 매출에 대한 쪽이 좀 줄었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아몰레드를 중저가 모델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 이런 네. 것 때문에 싱글래스에 대한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브레인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한 쪽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가동률, OLED 가동률 회복에 따라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쪽이 가능하다라는 측면, 이쪽으로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에 대한 쪽은 작년액이 줄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 보게 되면 매출액에 대한 쪽이 제일 잘 나갈 때 2012년도 한 600억, 660억이었는데, 네. 600억, 6천억대에 대한 쪽을 다시 한번 매출액을 네. 회복하는 거, 요거를 네. 이제 그 투자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솔브린 얘기했고요. 네. 하나 더 잠깐 뭐 레포트가 아니라 하나 좀 그 우리가 좀 미리 좀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주초에 이제 건설주 얘기하듯이.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큰 이슈거리가 뭐냐면 양회 얘기 잠깐 좀 해드릴게요. 아니, 전인데. 예, 예, 양회 얘기, 양회 아시죠? 그 중국에서요. 3월 3일 날은 정협이, 그러니까 양회란 거 뭐냐면 정협 플러스 전인데요. 그러니까 정협은 3월 3일부터 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3일이요? 네네. 그리고 전인대는 이제 금요일부터인데요. 네. 그러니까 정협은 정치협상회의고요. 전인대는 전국인민대표회의인데요. 정협이란 건 이제 자문기구의 성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더 중요한 것은 전인대다. 그러니까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서 거기서 큰 원칙, 정책적인 방향성 이런 거 제시하는데요. 요번에 이렇게 보면 우리 시장에도 더 우리나 글로벌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인트가 키워드가 대여섯 개를 제가 깔끔하게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중국 시장 관련된 거 마찬가지고 첫 번째는 우리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진준율이 한 번 인하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지표가 썩 좋지는 않잖아요. 물론 HSBC에서 깜짝이 났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시사점 네. 이게 좀 주목거리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시진핑 집권 3년차거든요. 시진핑의 이미지가 개혁이잖아요. 개혁과 반부패이잖아요. 근데 반부패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승원 대표가 좋아하는 술 소비 네. 비싼 술 같은 거 지금 뭐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술. 술. 술 관련주도 재미없고 네네.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네네.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줄고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소비에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 조금 바뀌어 유연해질 수 있느냐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2차 5개년 계획 마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청사진 이게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 진출이 개방됐잖아요. 후광통에 대한민국 사람한테만 개방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개방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쪽에서 어떤 또 정책적, 금융정책의 변화. 예를 들어서 후광통에 뭐, 예를 들어서 그 공매도 한다거나 성강충 얘기 이런 것들이 여기서 언급될 가능성 또 키워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뉴노멀은 신창타이 잘 아시잖아요. 뉴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거예요. 뉴노멀은 우리가 보면 새로운 것은 이제 뉴 패러다임인데 정확한 거는 그렇지만 중국에서 쓰는 것은 중고속 성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과연 여태까지 뉴노멀만 많이 얘기했는데 뉴노멀을 해소하는 방안이 뭐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제 화면만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그게 세 가지의 광역 정책으로 보시면 돼요. 딱 이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일 위에 난 건 징진지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건 어디냐면, 북경, 천진은 약간 잘 살아요. 북경 제일 잘 살고. 그 허베이가 약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묶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강준영 의원도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이게 결국 하나의 한, 영역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같이 하나에 딱 묶어갖고. 이게 규모가 22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한반도보다 넓고요. 아, 그리고 한반도 수준이고요. 1억 5천만 명. 이게 이를 생각하는 건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건 당연히 북경이나 이런 거 공해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 교통, 도시화 이게 핵심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죠, 밑에. 장강 경제 통합과 여기 장강은 뭐냐면요. 강이 있잖아요. 장강. 네. 예, 장강이 있고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다 가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 장강 경제 통합권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1대1로 경제지구. 1대1로. 그러니까 근데 보면 1대1로 제가 다른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예, 1대1로 딱 이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키워줄 수가 있나 모르겠는데. 이게 보시면 하나는 위로 보면 실크로드 경제벨트거든요. 실크로드. 이게 어디까지냐면 시아부터 해갖고 지난번에 스페인까지 기차 타고 갔죠. 쭉 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가는 거고요. 또 하나가 21세기 실크로드 장보고 이후에 장보 같은 건데 장보가 그 정도가 아니죠. 쭉쭉쭉해서 인도 들렸다가 나이로비 아프리카 갔다가 다시 배 타고 쭉 가갖고 다시 이탈리아 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 중국이 지금 21세기판 실크로드 플러스 21세기의 제대로 중화사상이 간다는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중국의 이거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지금 중국 관련 관심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가 미국에서 엄청 떠든다 지금요. 전인대에 주목해야 된다고. 네? 그 왜냐하면 중국 사람 외국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태까지는 잘 볼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 이제 보는 거죠. 후광축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마 큰 이슈거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요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중요한 또 손님 모시고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개하기 전에 앞서 여기 주도주를 찾아서라는 분이 KC 그린홀딩스를 뭐 얘기하시거든요. 네네. 이게 아마 저도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환경 도시화의 환경 이게 얘기 많이 나옵니다 지금 중국에서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그것도 이분의 의견에 저도 하나 발담근다 그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분 오늘 초대 손님 소개 좀 해주세요 이성훈 대표. 네, 뭐 말씀드렸죠. 네, 인사이트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네. 이 키워드림을 만든 네. 누구십니까? 서인석. 부장님을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꽤 오랜만에 봤어요. 예. 네. 한주 설날 때문에 쉬어갖고. 예. 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는요? 일단 뭐 지난 그 설 연휴 이전이요. 네. 설 연휴 이전에 그 이제 설 연휴 이전이니까 그 이틀하고 이제 이번 주 그렇죠. 한 주 정도는 이제 3월 달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전략을 짤 수 있는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대변수가 없기 때문에 뭐 상승하면 한 1970에서 한 80 정도 네네.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그 앨런 이번에 그 화요일 수요일에 그 의회 연설 있었죠. 그렇죠. 의회 연설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어떤 그 요인도 일단 해소가 되었고 네. 뭐 짧으면 6월, 길면은 뭐 9월 이후에나 뭐 금리 인상에 어떤 그 예측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네. 또 뭐 그리스나 우크라이나 현재 좀 약간 들어간 상태죠. 현재 그렇죠. 특별한 시장의 이슈가 되지 않고 있고 네. 또 유가 같은 경우도 뭐 $50 내외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네. 뭐 시장은 특별한 이슈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다음 3월에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 네. 22 양적 완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더 기대감을 가지고 네. 만약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시기에 네. 비중을 늘려가는 어떤 좋은 기회를 잡고 있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조정을 좀 안 주고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좀 마이너스를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지난 몇 주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수보다는 계속 종목에 좀 포인트를 두셔가지고 비중을 좀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아마 꾸준히 가져가신 분들은 네. 아마 이번 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자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이번 한 주는 그 외국인들에게 한 좀 잔치가 현재까지는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네네. 업종군을 일단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현재까지 뭐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그 약간 지금 여태까지 1970, 80 정도 했는데 지금 예. 그 정도 터치하고 넘어갔었잖아요. 예예. 오늘 약간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이번에 2000포인트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예, 저는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그 3월 시장, 4월 네. 시장 어차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좋아서 들어온 건 아닌 건 아시죠? 네. 예, 우리나라가 좋다 그러면 뭐 정부 정책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든가 아니면 네. 기업 실적이 잘 나올 때 그건 아니거든요. 네. 일단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안 보네. 아니 나는 딱 지시하려고 그래. 네. 난 대한민국 좋은데 왜 그래? 왜? 네. 작년부터 좋은 정책 계속 나오는데. 네. 뭐 여당이 계속 말싸움하면서 실제적으로 네. 이 정책이 집행이 좀 안 되고 있어요. 불은 북수라 주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불은 북수. 네. 네. 표현은 불은 북수죠. 네. 아, 불어 터졌다 그랬나? 불어 터진 국수. 또 그걸 가지고 뭐 시장에 좀 불속이 역할을 네. 할 수가 네. 없죠. 네. 이제 네.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유는 그 지난 9월 말 10월 초죠. 유가가 네. 9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신흥시장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네. 그 자금이 이제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뭐 미국 시장 네. 그리고 이제 12월 말 전후에서는 금 쪽으로 네. 자산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자금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가다가 네. 최근에 2주간 다행히 신흥시장 쪽으로 좀 자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도 흐름을 보면 아마 3주 연속 네. 글로벌 자금이 신흥시장으로 일단 유입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 자금이 안타깝지만은 우리나라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매력 요소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자금이 인도하고 대만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 솔직히 일부 자금제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자금이 일단 3주, 이제 이번 주 포함하면 3주인데 보통 이런 글로벌 자금이 그동안에 안전자산 쪽으로 몰입이 됐다가 슬슬 이제 신흥시장으로 자금 유입되는 흐름이 한 2, 3주로 제가 보기에 마감될 것 같진 않고 네. 최소한 또 다음 달 20 양적 하나도 있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몇 개월 정도는 더 우리나라 시장이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네. 상승. 그래서 2000포인트 돌파는 뭐 기정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0포인트 넘어가서 이제 예, 바람은 예. 2,100 조정 없이 물론 조금 조정하더라도 뭐 2,100 쑥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솔직한 예. 생각은요. 그렇죠. 예. 2,100 가면 지수 5%면 나름 또 뭐 20-30% 그렇죠. 지수가 한 5% 오르면은 예. 보통 주도주들은 한 10에서 15% 오르니까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이죠. 아, 2,100이라도 갈까요? 어떻게 보죠? 어려 너무 어렵 좀 내 질문이에요. 죄송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그 시기는 알 수는 없겠지만 시기는 네. 알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 2100에서 2200 그 사이는 네. 한 상반기 중에 한번 가자. 왜냐하면 22양적 하나가 네. 양적 하나 유연해서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작년 말 이후로 금리 인하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저기 각 국가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금 아마 일부 그 자금의 일부가 네. 좀 유입이 되는 것 같고 네. 아마 3월 이후부터는 22양적 하나 유연한 자금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그 자금이 일단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은 네. 2100에서 2200 포인트 그 사이는 상반기 안에 뭐 충분히 한번 터치를 할 것을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돼봐야 되는데 하나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논란이 많아요. 네. 앞서 또 다른 전문가는 아 22에서 이제 정말 3월달에 돈을 확 풀더라도 양적 하더라도 네. 이게 한국에 잘 안 올 거다 얘기하는데요. 긍정적으로 이게 너무 엇갈려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네. 정부 정책에 만약 효율적으로 짜자작 집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 기업 실적이 솔직히 항상 그 연간 전망치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망치가 계속 하향하다가 네. 지난 1월 말 2월 초에 좀 돌렸거든요. 근데 돌렸는데 계속 돌리지 못하고 돌린 상태에서 멈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책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네. 저유가 부분이 뭐 글로벌 경제 작년 대비 저유가 상황에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내용이 아직 우리나라 기업 실적 전망치에 좀 특별히 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만약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치 상향이 되고 그러면 이제 매력이 좀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전제 조건이죠. 네. 그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국내 기업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신흥지가 신흥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어도 네. 대만과 인도에 집중되었던 그런 자금이 우리나라로 더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아, 그 부분은 이성훈 대표도 의견 한번 보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네, 전 솔직히 잘 몰라요, 그 부분은. 신한금융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상황이 왜 불리한 이유는 뭐냐면. 네, 화면 좀 적어주세요. 이성훈 대표 거. 위치를 나중에 나중에 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왜냐면 자료를 네. 찾아야 되는데. 네. 이 자료는 아니랍니다. 아니, 자료는 맞아요. 자료 맞는데 지금 자료가 워낙 커서. 아,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저만 없는 그러니까 사람인데요.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한국 주식, 중국 주식을 직접 사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유로존이, 그러니까 유로존이, 네. 그러니까 유로존이 그렇죠. 내수가 좋아지지도 않겠지만, 이번에. 네. 네. 뭐 수출만 좋아지겠지만, 유로존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라고 쳐서. 네. 그럼 이제 유로존 수출이 가장 높은 지역 국가가 어디냐면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최대 수출 지역이 바로 유로거든요. 유로존이거든요. 버큰대가 인도가 비중이 엄청 크죠. 예, 네, 근데 이제 네, 쉽게 얘기해서. 네. 근데 중국이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유로존에다 많이 팔아먹는다고 하더라도. 네. 예전엔 중국 주식을 사기가 어려워서. 네. 대체적으로 중국형 이제 한국 주식들을 샀다. 네네. 네. 근데 지금은 후광통이 열려있기 때문에 굳이. 네. 네. 한국 주식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외국인으로서는 크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구조, 경기의 네. 선순환 구조에 대한 쪽을 예상을 하더라도 네. 한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셀렉팅하는 그런 이유는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네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다만 또 그 효과도 크지 않을 거고 네. 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유로화 약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지금 LTR로 구간 동안에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한국에서 수출에 대한 쪽이 증가하지 못했답니다. LTR 구간 때 한국에서 네. 오히려 수출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로화 약세 때문에 한국 수출에 대한 쪽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그렇죠 구매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그 얘기죠 예예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유로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간다라면 네.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지금 여기 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네. 있는데 네. 한국에 이 지금 화면을 잠깐 잡아주시죠 이제 잡아요 네네 네. 지금 보게 되면 LTR 구간 때 이 회색 선이 이거거든요 네네 LTR 구간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유로화가 이제 그 ECB가 네. 자산을 늘릴 때마다 유로화 약세가 되고 그때마다 한국은 오히려 수출이 감소하는 이런 뭐 전형적인 모습에 대한 쪽을 아주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거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역시 잠깐 반등했던 이것도 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니다. 네. 그러면은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물론 네. 이제 유로존 자금이 넘쳐서 한국으로 올 수는 있겠지만 네네. 제한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어제도 나타난 현상이 대표적으로 달러가 강세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강세가 되게 되면 한국 자산도 어떻게 됐든 간에 추가 강세를 가기보다는 약세를 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엔화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네. 혼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제한적인 순환매 그러니까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계단식 박스권 이런 흐름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계단식 박스권 이런 흐름의 무게를 그러니까, 많이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네. 비슷한 거 같네요. 네, 그렇죠. 결론이 이거네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아지는 게 좀 수치를 봐야지 네. 더 들어오고 특히 네. 우리 서부장께서는 이 얘기잖아요. 불어터진 아 말이 안 나요? 불어터진 국수. 네. 불어터진 국수가 아니라 맛난 뭐 냉면도 그냥 불지 않고 라면도 그냥 딱 3분 50초 끓여 딱 맛있는 거 갖고 오면 된다는 거네요. 제가 저를 국회에 보내주면 제가 제가닥제가닥 할 텐데 아쉽네요. 1년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얘기해 보죠. 하여튼 그 오늘 그 말씀드릴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네. 방금 말씀드린 유동성 이제 끝났고 네. 두 번째가 이제 과연 그 경기가 회복되느냐 네. 그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네. 솔직히 오늘 말씀드렸던 요인 중에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은 그 신흥시장 내에서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신흥시장으로 자금이 나오든 일부 자금만 국내에 들어왔고. 그 일부 자금으로도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그 지금 수출 대형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네. 각 뭐 조선, 건설, 정유학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뭐 PBR이 뭐 0.4배에서 6배가 굉장히 저평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올 땐 어차피 뭐 2, 3개월 보고 들어온 자금이라 뭐 3년, 4년 보고 들어온 자금이 않습니까? 그렇죠. 딱 뭘 살까 봤는데 이 PBR이 0.5배 내외예요. 네. 그럼 싸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싸 보이네요. 싸 보이죠. 특히나 그 작년 9월 말 이후로 이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네. 그럼 그냥 들어오는 거죠. 싸니까. 어차피 그렇죠. 3, 4년 뒤에 팔 거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 그런 종목들이 조정 없이 아마 지수를 1990포인트 이상으로 끌어올린 흐름이었다고 보시고 네. 물론 이런 강한 흐름은 추가적으로 더 연계되기보다는 상승각도 좀 낮아지겠지만은 네. 어떤 그런 20양적 완화 이런 자금 일부 네. 많지 않습니다. 우리 네. 이승훈 대표님 말씀하신 건 일부 자금이 들어와도 일단 지수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을 보고 있고 유동성 또 한 번 좀 말씀드렸는데 네. 또 하나가 이제 과연 이제 경기 회복인데 네. 네. 과연 이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자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네. 지금 경기 회복에 가는 그 시그널 찾기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지수 한번 말씀을 드렸죠. 네, 닥스. 네, 닥스 지수가 작년 12월 말 1월 초에 이미 신고 지수를 뚫어가지고 네. 어차피 수출 국가인 독일 지수가 뚫었다는 건 수출이 잘 된다기보다는 또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지수는 먼저 움직이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네. 그 관련 지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관련 지표 중에 두 개가 이제 원자재 동향. 뭐 석유, 구리, 뭐 철강석 원자재 동향을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유럽 자체 내에서도 경제 지표들이 있죠. 네. 그걸 쭉 보고 있는데 유럽 경제 지표가 지금 1월 말, 2월 초 이후로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하는데 네. 그런 지수가 좀 돌아선 걸 보면은 아직 뭐 바다 확인은 아니지만은 그런 지표가 먼저 돌아서 그러니까 지수는 먼저 움직였고 네. 지표가 다음에 움직이고 다음에 이제 확실한 어떤 지표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아까 유로 달러 말씀하셨는데 유로 달러도 지금 그동안 달러 강세 유로 약세지 않았습니까? 근데 2월 초부터 유로 약세도 슬슬 좀 돌아서고 있어요. 즉 유로 경제권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을 보고 있고 그 독일 지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독일 지수가 그 1월 초 이후부터 신고지를 뚫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뭐 경기 뭐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에 그 유로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리스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렉시트라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아마 해소가 되면서 독일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향후 상반기 대 적어도 이제 2분기부터는 아마 방금 말씀드렸던 유로 경제지표라든가 또 그 유로와의 어떤 상승 그런 것들 흐름을 좀 반영하는 즉 2월부터는 좀 경기 회복을 좀 반영하는 흐름이 좀 서서히 나오면서 유로 국가들의 어떤 지수도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전략 한번 들어가 보죠. 예. 일단은 두 가지가 어찌됐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게 코스피와 코스닥. 그렇죠. 예. 특히 코스피는 지금 약간 올라가는데 약간 멈춰있고 코스닥은 급등했다가 쉬었다 예. 다시 갈까 보려고 예, 그렇죠. 양시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스닥은 지난 몇 년간 그 한 3개월, 4개월 상승을 했죠. 네. 그 상승은 이번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코스닥 기업들이 과거 뭐 2010년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탄탄한 실적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고 또 성장성도 풍부하기 때문에 또 중국 시장이라는 그 거대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고 코스닥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어제 그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오늘 또 다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기관과 외국인은 제가 보기에는 3월달 4월까지는 꾸준히 코스닥 지수에 대한 코스닥 종목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임이 코스닥 그 대장탐의 주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면서 가질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좀 길게 가지고 이미 올랐거든요, 많이. 네네. 그래서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어떤 단기적인 대응으로 권해드리고, 이왕 하신다 그러면 그 코스피 대형, 수출 대형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OLED 관련주라든가, 반도체 소재 네. 관련주. 네네. 그런 종목들은 좀 긴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코스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지수 조정이 뭐 기간 조정이 나올지 가격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수보다는 계속 좀 종목적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은 그 중국 관련 소비주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네네. 향후 어떤 경기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또 글로벌 유동성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차피 그런 저평가 쪽에 포인트를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경기 회복과 그 저평가의 관점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관심을 안 두었던 네. 그 수출 대형주 쪽에 대해서도 좀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장에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면, 예. 네네. 브라질 같은 경우가 혹시 예.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브라질은 뭐 그 원자재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동향이 중요한데, 뭐 경기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브라질 경제도 같이 좀 선순환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 요소라고 그러면 저도 요즘 그 하락할 요인을 네. 찾기 위해서 계속 좀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좀 특별하게 좀 보이질 않네요.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예. 미국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뭐 작년 독야 청청이었고 네. 올해도 뭐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죠. 최근에 오늘 뉴스 보니까는 이제 경기를 볼 때 이제 미국 경기를 볼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거긴 소비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GDP의 이제 3분의 2 이상이 소비인데 이 소비를 또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죠. 이제 부여 효과와 이제 부동산 주식 올라가는 부여 효과 더불어서 실질 소득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유통 기업들이 지금 임금을 막 올리면서 네. 채용을 많이 한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실질 소득이 상승이 되면서 뭐 경기 회복은 올해도 뭐 여전히 네.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기에 성장이 뭐 추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어떤 서부장이 네. 마지막으로 그 교육분들 회원님도 오시면 교육 같은 거 여전히 꾸준히 하고 계세요? 예, 교육은 지금 3월 말에 채널 K 통해서 지금 강좌를 좀 준비 중에 있고요. 아, 3월 말에요? 예, 3월 말에 네. 준비 중에 있고. 네. 좀 기존 교육과는 좀 다른 컨셉으로 네. 좀 이렇게 좀 같이 참여하고 좀 네.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소통하는 예 소통하는 그런 네. 교육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아 기대되겠고요. 네. 회원님들 오시면 여전히 그 회원님들한테는 리딩 다 해주시는 건 여전히 하시죠? 예, 뭐 지금 포트를 두 개 나눠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이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직장인 분들 위해서는 좀 성장을 해가지고 일봉 중심에 좀 네. 3개월에서 6개월 바라보는 네. 성장률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번 주 이제 준비가 끝났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단기 내 이제 수익 중심으로. 제가 원래 잘 안 하는 매매인데. 빨리 들어오셔야겠다. 그죠? 예, 그래서 단기하고 수익 중심으로 그렇게 좀 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위해서는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양화, 그러니까 이원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종목도 좀 많이 좀 해주고 예, 예, 새로운 그렇습니다. 종목. 예, 예, 예. 따끈따끈한 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참 아까 제가 양해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자세히 얘기도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아침에 또 방송하고 온 거죠. 유튜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링크도 걸어드리겠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면 보시고요. 그래, 저희 딱TV 채널에, 딱TV 아시잖아요. 유튜브. 유튜브.com/ddaktv 그래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어제 들으시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 유튜브에 영상이라든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딱한 점 다 들어가니까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거기 눌러서 구독하는 건 센스야. 그리고 왜 좋아요를 안 눌러죠? 어떨 때 좋아요 어떤 지난번에도 마이너스 안 좋아요 누르면 너무해 그잖아. 그건 이성원 대표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가요? 그런 것이 뭐 농담이고 하여튼 이번 한 주간은 그나마 시장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 약간 뭐 코스피시지만 나름 아주 괜찮았고요. 나름 이상한 것도 상한가 들어간 것도 있었지만 저희 뭐 관심이 없고요. 하여튼 꾸준하게 우리 서 부장 말씀대로 하여튼 꾸준하게 올라가는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들 모두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